여기가 그 녀석이 말한 지하수로 근처인가? 다이나모의 말이 맞다면 이 근방은 아버지의 별장이 있던 곳인데, 예전 모습은 전혀 남아있질 않고. 당연한 일인가? 시간이 그렇게나 지나버린 데다 나 외엔 모두 죽어버렸으니. 저택에서 도망치던 저 꼬마 외엔 생존자가 없었습니다. 이미 누군가가 몰살시킨 뒤였습니다. 대신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은 많아서 모두 챙겼으니 기분 푸십시오. 저런 비실비실한 녀석은 제값도 못 받지만 할 수 없지. 저 녀석은 노예 시장에 팔아치워라. 야, 거기 너! 넌 뭐하는 놈이길래 이런 곳에서 얼쩡대고 있냐? 곤란한 게 있으면 내가 도와줄까? 뭐야, 딱 봐도 수상하게 생긴 녀석이. 됐어, 상관 말고 가던 길이나 가. 꼬맹이가 어디 버릇없이 사람 성의를 무시해? 에이, 기분이 나빠지는걸. 그래, 좋아. 기분이 나빠진 것 정도는 내가 참아줄 테니 대신 가진 걸 내놔. 옆에 둥둥 떠있는 쇳덩이도 꽤 좋아 보이는걸. 차, 역시 도적이었고. 가져가시든가. 이봐! 진정. 니놈이 가진 것도 다 털고 기차... 가야지! 다짜고짜 이게 무슨 짓이야! 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! 그럼 입고 있는 옷이라도 내놓든가! 숨이 아깝다면 순순히 내놔라, 꼬맹이! 제길, 싸움 따위 해본 적 없는데 어째서 일들이 자꾸 꼬이는 거지? 내놈 역시 생긴 대로 엄청 약하잖아. 불쌍하지만 봐줄 순 없지. 너도 알겠지만 이런 곳에선 약해 빠진 것들은 쓸모없으니까. 자, 이거라! 공격하는 도구 활용 종료되었습니다. 다이너모? 어라, 그 상처는 뭐냐, 에드? 설마 에코가 부탁한 일 때문이냐는? 응, 그건 내 공구. 내 공구들로 뭘 하려고 하는 거냐? 그래,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간단해. 단지 약하기 때문인 거야. 내 가족이 살해당한 것도, 내가 노예가 되었던 것도 모두 내가 약했기 때문에. 아, 굉장해, 에드. 엄청 능숙하다. 증명해 보이겠어. 내가 더 이상 약하지 않다는 것.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. 두고 봐. 어떻게든 살아남아 줄 테니.